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있던 1세기 말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오해할 때에는 이게 수수께끼가 많은 책이다 그렇게 보죠. 그러나 그런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의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를 완성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 일어나는 일들, 그 역사라는 것도 더 작게 보면 이 요한계시록을 읽게 될 처음에 그 신자들이 네로 황제의 박해와 또 그 이후에 끊임없이 계속되는 로마의 박해 속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야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나 힘들다 그런 생각을 할 때에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편지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네로 황제들 네로나 이런 아주 악한 황제들이죠 이런 황제들 위에 지금 역사를 붙잡고 계시고 당신의 선하심과 그 영광을 위하여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세상에서 고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쓴 성경이죠. 이것은 그냥 요한이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자기 뜻을 쓴 것이 아니라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쓰라고 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왜 쓰라고 그랬나 하면 1절을 읽어보면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요한에게 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바울은 삼중천에 갔다 온 것을 그런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것은 바울 자신을 위해서 주신 체험이었다면 요한에게 주신 이 환상의 체험은 써서 다른 종들에게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게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은 그 일들을 쓰는데 그것이 속히 일어날 일들에 관한 말씀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2절에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뭐 자기가 본 것을 증언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뭐 섞어서 뭐 이런 경험담을 얘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그대로 쓴 것이다. 말씀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단순히 읽고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권위를 증거하는 것이죠. 근데 이 편지가 이것도 일종의 편지인데 이것이 누구에게 전달된 편지인가 하면 4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그 이름이 11절에 나오고 2장과 3장에서 그 각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기록을 특별히 하고 있죠.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직접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여기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에서 충성된 증인이다. 5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누구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거든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 충성된 증인이다. 그렇게 얘기할 때 이것은 선지자로서의 사역이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증거한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사역을 한 것을 그리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왕의 사역. 예수님의 삼중직이라고 그러죠.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 사역하신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도 설명이 되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뭐라고 했어요? 5절 하반절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를 사랑하사 이 사랑하사 이게 우리를 구속하시는 구속의 출발점이 되고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게 구속사역의 내용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시는 그 사역 세 가지 사역을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요한이 본 모습을 쭉 설명을 하는데 그게 굉장히 특이한 모습이죠. 10절 이하에 16절까지가 예수님에 대한 그 어떤 요한이 보았던 영광을 입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보면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13절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발에 끌리는 옷은 왕의 옷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이게 왕의 신분을 그대로 증명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서 영광을 받으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와 털이 흰 양털과 눈 같았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과 영원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꽃 같은 눈, 또 그 다음에 불꽃 같은 눈이라고 그랬죠. 그의 눈이 불꽃 같다. 그것은 전지하심을. 그러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없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전지하심을. 그 다음에 풀묵, 그의 발은 풀묵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심판하시는 모습이죠. 주석. 이것은 심판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풀묵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15절 하반절에 그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다. 아주 그 바다에서 밤에 들려오는 그 아주 그냥 거대한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소리. 그것은 바로 어떤 것을 보여주냐면 위엄과 권위를 얘기하는 것이죠.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사역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당신의 손에 붙잡고 붙들어주고 계시다. 주관하고 계시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검이 나온다. 그랬죠. 그 말씀 증거와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왜 검인가 하면은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그것은 영광스러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한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정말 가까이 그 누구보다도 친밀함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 그 육신 성육신하셨을 때 그 육신 속에 감추어졌던 영광이 아니라 그 영광을 보니까 어떻게 반응을 했다고 했어요? 17절에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얹으시고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말씀하실 때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살아있는 자라 그리고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게 무슨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내가 죽었었노라 당신 자신인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처음부터 말씀하고 계세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그리고 그러므로 19절에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조금 아까 1절에서 처음에는 이제 속히 될 일을 가르쳐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기록했다라고 말하는데 그것만이 아닌 거죠. 어떤 것들이 포함돼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의 그리고 역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 그리고 장차 될 일도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에 대한 것만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설명해주고 있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요한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아주 놀라게 되는 것은 그 앞에서 발 앞에 죽은 자 같이 엎드려졌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섬기던 예수님이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이렇게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제가 우리가 이제 한 뭐 나중에 4장, 5장, 7장에서 보면 알겠지만 그 예수님이 온 세상의 천하 만물이 다 예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그런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 주님을 잘못 섬겼다는 것을 그때에 우리가 주의 영광 앞에 서게 될 때 다 깨닫게 되겠죠. 내가 너무나 하나님을 작게 알았구나. 이렇게 영광의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에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아래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내가 알았다면 내가 이렇게 섬기지는 않았을 것이다.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순교한 순교자들도 그렇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에서 이 세상을 지금도 살아계셔서 통치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너희가 섬기는 너희가 믿는다고 하는 예수님은 그런 그저 이 세상에서 그저 내가 부끄러워할 수 있거나 내가 혹은 때때로 숨기거나 혹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왕의 자녀같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고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영광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온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사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위엄과 권위를 가지고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에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현장에 저희들을 세워주실 때 저희가 내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이렇게 잘못 섬겼는가 탄식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저희를 정말 성경에서 계시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그대로 알고 믿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 합당한 섬김을 드리고자 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저희의 남은 평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시되 특별히 오늘 이 한날도 그런 합당한 섬김과 예배 가운데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을 주께서 오늘도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무슨 일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힘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